H UBS。오늘저녁뭐먹지안녕하세요여러분다들주말잘보내고오셨나요분명주말은이틀인데반나절도안되는것처럼후딱지나가버린것같습니다개강첫주라서그런지더빨리가버린것같아요다들개강첫주는어떠셨나요저는오랜만에학교에가서동기들도보고꽤나재밌게보냈답니다그리고이번학기에는진짜열심히공부해보려고다짐을했었는데요개강첫날부터수업을하시는교수님들이많아서꽤나힘들었습니다그나저나다음주면추석이라는사실알고계셨나요개강한지3주만의연휴라정말너무좋은데요오랜만에사촌들도만나서놀생각하니까벌써신나는것같습니다제가외가에서막내중에막내거든요그래서항상아기취급을받았는데이제는어엿한대학생이됐으니까막내취급을안받을수있겠죠그리고역시명절에는맛있는걸잔뜩먹어야죠여러분은어떤명절음식을가장좋아하시나요갈비찜송편잡채그래도역시명절에는마로니에의칵테일사랑이번주의메뉴추천주제는바로명절이랍니다다음주가추석이니까명절때어떤음식을먹어야할지고민이많으실것같아서준비해봤어요제명절최애음식은다같이모여앉아서지글거리는불판위에구워먹는동그랑땡이에요돼지고기두부양파당근버섯을잘게다져서만든반죽을다같이둘러앉아서동글동글하게빚는시간이참좋은것같습니다명절분위기같은느낌이랄까요어머니가만든예쁜동그랑땡과제동생이만든못난동그랑땡을보는재미도있고요저도나름예쁘게만든다고만들어보는데항상못난이동그랑땡이된답니다그래도맛만있으면되는거아니겠어요저는동그랑땡을다빚고나서 지글거리는 불판 위에서 동그랑땡을 굽는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눈앞에 있는 동그랑땡을 먹지 못하고 참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항상 동그랑땡을 집어먹고 어머니에게 혼나곤 한답니다.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제가 동그랑땡을 엄청 좋아해서 저희 가족은 명절이 아닐 때도 동그랑땡을 자주 먹곤 해요. 제가 같이 반죽도 하고 빚고 구우니까 어머니도 좋아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항상 옆에서 아버지는 다른 음식을 만들고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동태전이에요. 저의 최애 명절 음식은 동그랑땡이지만 아버지의 최애 음식은 동태전이거든요. 아버지는 동그랑땡보다 동태전이 훨씬 만들기 쉽고 더 맛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동그랑땡을 만드는 날이면 항상 부엌이 북적북적해서 명절 같아요. 한쪽에선 동그랑땡 만들고 다른 한쪽에선 동태전을 만들어서 정신이 없긴 하지만요. 요즘은 저도 동생도 둘 다 어른이 되며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일이 적어졌답니다. 가족들끼리 시간 맞춰서 저녁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동그랑땡을 만들다 보면 늦은 저녁을 먹는 날이 많은데요. 그러면 누가 늦게 집에 와도 다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동그랑땡 만드는 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이번 추석 때도 가족들이랑 다 같이 동그랑땡을 만들어야겠어요. 물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동태전도요.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음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배가 계속 꼬르륵 거렸는데 혹시 여러분들한테까지 들리진 않았겠죠? 저희 라디오 들으면서 명절 때 뭐 먹을지 정하셨나요? 고민 끝에 결정한 메뉴가 동그랑땡이었으면 좋겠네요. 동그랑땡이 아니더라도 명절이니까 꼭 맛있는 거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저녁 뭐 먹지는 매주 다른 주제, 매일 다른 음식으로 저녁 메뉴를 추천해드리니까 하교하는 길에 라디오가 들리신다면 같이 어떤 저녁 메뉴 먹을지 고민해봐요. 침대에 누워 잠에 빠지기 전에 오늘 저녁 진짜 맛있었다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풍성한 한거리를 보내고 그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D 한태준, 기술의 백다연, 저는 아나운서 배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